어지런 슬픔이 가만히 잠들 때까지 영원처럼 안아줘. 엉키는 맘은 꿈에선 더 있게 영원처럼 안아줘. 사라지는 방 안의 실루엣 언젠가는 나